전구 계획일꾼 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요소 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고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를 참관했습니다. 회의 참가자들은 조국해방전쟁 참전 13여를 찾았으며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좋은당을 돌아보았습니다. 그들은 릉나 겁동호관과 문수 물놀이장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.